날 버려두지 마. 또 나를 울려도 오, 아프게 해도.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. 넌 나의 마지막 사랑이란 걸 말야. 믿지 마, 나를 버려두지 마. 한 번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니? 내 가슴이 뛰잖아.